북한산 메밀로 만든 평양냉면을 평양산 냉면 그릇에 담아 먹고 평양녹두 지짐을 안주로 대동강 소주를 마시면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엊그저께 이런 뉴스가 있었죠. 평양숭어 냉수탕, 개성보쌈, 함경도 식혜와 왕순대. 이런 북한의 전통 음식뿐만이 아니라 식기, 테이블, 탁자까지 완벽하게 북한을 재현할 음식점이 서울에 문을 연다고요. 심지어 식당 건물도 북한산 시멘트와 대리석, 목재, 뭐 이런 것들로만 건축했다고 합니다. 지나친 상온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통일의 염원이 담겼다고 치고 혹 가능하다면 그 음식점 사장님께 이런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마실 물만큼은 천주와 백록담에서 각각 길어온 물을 섞어서 내놓으면 어떨까요? 오늘 첫 곡입니다. 영화 Lily Was Here 중에서 테마곡인 Lily Was Here. 강동구 명일동의 JDC 잘 들으셨습니까? Lily was here. 비디오 제목이 암스테르담의 소녀라고 나왔죠. 캔디 덜퍼가 연주했습니다. Lily was here. 사산시 동문동의 이정아 씨 아주 정성 들여 쓴 편지 잘 받았습니다. 아, 고마워요. 굉장히 글씨가 그 안에 정성 정성 정성 막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정성껏 편지를 적어주셨습니다. 하이텔의 배성철 씨 24살이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정말 책임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셨나요? 다음 곡은요. 배성철 씨 그리고 생일을 맞은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주 즐거운 날이죠. 생일이란 날은 Oh Happy Day. 어느 영화에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시스터 액트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하이틀의 장민석 씨,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김유정 씨, 또 남승춘 씨, 황도현 학생, 변종현 씨, 김호 씨, 그리고 윤장숙 씨는 대성이랑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 밖에 서울 성북구 기름일동의 황지연 씨, 영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소년 일곤이, 그리고 서울 도봉구 미아 사동의 이지아 씨, 전남 승주군 서면에서 황도현 씨. 아, 황도현 학생. 하이틀의 그 황도현 학생이군요. 자, 여러분께 모두 띄워드립니다. Oh, happy day.

강한 힘이 전해온다. 최대 출력 96마력, 100센트 성능. 고속주행도 편안하다. 중형차급 엑센트 현가장치. 앞선 기술,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엑센트 현대자동차.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 역으로 아랑드롱이 출연했던 추억의 영화죠. 부메랑 중에서 라멜랑꼬리 띄워드렸습니다. 경남 충무 봉평동에서 박영빈 양이 서울로 전학 간 정희와 또 우리 2학년 7반 깨어있는 모든 친구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최선이라면서 저보고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최선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한 번도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런 인사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최선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고등학교 때 정말 지긋지긋하게 공부하면서 선생님들께 들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래도 최선이란 말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 단어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참 다릅니다. 그건 영화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의 영화 얘기가 펼쳐지는 날. 오늘은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충남 천안시 원성동의 김혜자 씨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자 씨가 아주 공감이 가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화들을 고르면서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지난 날을 떠올리게 해주었다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좋은 기억이건 아니건 이젠 소중한 추억이니까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 스크린이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의 그 두근거림. 저는 어쩌면 그 느낌을 맛보기 위해 영화를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자, 김혜자 씨의 내 인생의 영화, 첫 번째 영화입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영화는 바로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국민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TV를 통해서 이 영화를 본 그날 전 잠을 설쳤습니다. 장면 하나하나와 그 맑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계속해서 제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이었죠. 어린 나이였지만 그것은 제게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매일같이 피아노를 사달라고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던 그 당시의 저에게는 말입니다. 그 후로도 이 영화를 몇 번 더 보았지만 늘 신선한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훌쩍 커버린 지금도 가끔씩 보고 싶고 또 그리워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yodel lady yodel lady woo-hoo. She yodeled back to the lonely goat herd, lady yodel lady yodel lo. Soon her mama with a gleaming gloat heard, lady yodel lady yodel lay, mm-hmm. What did you wait for a girl and goat herd, lady yodel lady yodel lo. Happy are they, lady yodel lady. Lady, 영화 Sound of Music 중에서 Lonely Goatherd. 감히 앞에 lonely라는 말을 붙이기가 쑥스러울 정도로 경쾌한 곡이었죠. 외로운 염소지기였습니다. 충남 천안시 원성동의 김혜자 씨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혜자 씨의 말씀입니다. 그 영화를 본 건 아마 국민학교 3학년이나 4학년이었을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의 손을 잡고 우리 조문 애기들은 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제가 세상의 빛을 보고 처음 극장에 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휘둥그레 커진 눈으로 극장 구석구석을 훑어보다가 저는 이내 영화 속으로 빠져들었고 영화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와 옆에 아이는 손을 꼭 쥐고 훌쩍거렸습니다. 후에 제가 커서야 그 영화의 주인공 배우가 실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이젠 거의 실명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나 기억이 선명하고 제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바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입니다. 이장호 감독의 동생이죠. 이영우 씨가 주연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중에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윤복희 씨의 노래였습니다. 자, 여러분 충남 천안시 원성동의 김혜자 씨의 얘기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그날 제 귓가에는 계속해서 웽웽거리면서 한마디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불합격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의 그 목소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에는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전 다음에는, 다음에는 이 말을 수없이 되뇌었죠. 완전히 거리에 어둠이 깔릴 때까지 이곳저곳 헤매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한 극장에 들어갔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서럽게,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 눈물로 화면에는 온통 비가 내리고 있었죠. 영화관에서 나올 때서야 비로소 저는 그 영화의 제목을 봤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라스트 모히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연인지 필연인지 지금까지 전 지독하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 힘드시다고요. 모든 재생들에게 힘들만한 아주 멋진 곡을 띄워달라고 서울 강서구 화곡사동에서 황용담 씨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화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키스 잘 들으셨어요. 충남의 김혜자 씨가 제 기억도 떠올리게 만드셨네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시험을 봤는데 마지막에서 이렇게 똑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전화를 걸었더니 불합격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영화가 막 때려 부수는 영화를 보고 싶어서 장군의 아들 2를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집까지 한 버스 정거장으로 여섯 정거장이 되는 길을 걸어왔던 기억이 나네요. 혼자서. 아마 지금처럼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자, 내 인생의 영화 5편 충남 천안 원성동의 김혜자 씨의 얘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영화입니다. 제가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본 것은 대학에 들어와서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 영화를 보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어쩌면 이런 영화가 지금의 내겐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며 애써 잊으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했으니까요. 우리들의 생각도, 느낌도, 때로는 우정도. 대학에 와서 앞으로 선생님의 길을 걸어갈 제게 키팅 선생님은 그 길의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 영화에서 교육이란 사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교육. 저와 같은 예비 교사와 우리 국민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 영화에서 한 구절을 적어봅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숲에 왔다. 나는 사려 깊게 살고 싶다. 삶의 정수를 빨아들이고 싶다. 삶이 아닌 것에 종지부를 찍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하이텔의 최준호 씨, 한양대의 김학주 씨, 동대문구 이문삼동의 정현진 씨, 서울사대부고 2학년 7반의 김민영 학생이 키팅 선생님 같은 남정구 선생님께 띄우는 곡이었습니다. 죽은 시인의 서예 중에서 Kitting's Triumph 들으셨어요. 충남 천안시 원성동의 김혜자 씨의 내 인생의 영화, 이제 마지막 영화입니다. 제 인생의 다섯 번째 영화는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를 좋아하는 제게 이 영화는 안성맞춤이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다른 영화와는 무언가 다른 느낌을 주는 촬영과 또 아름다운 영상이었습니다. 영화는 낚시라는 것을 통해 우리네 삶의 작은 조각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거라고요. 가끔은 자연의 법칙과 순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가슴 한 곳에 작은 파문을 던져주었던 영화,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 잊고 있었던 것을 일깨워주었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하나를 적어봅니다. 우리는 완전한 이해 없이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생과 또 전국의 대학생 방범 아르바이트생들과 듣고 싶다고 하신 오일씨, 그리고 하이텔의 차재훈씨께도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테마였어요. 자, 충남 천안시 원성동에서 김혜자씨가 보내주신 내 인생의 영화 5편. 여러분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 이렇게 내 인생의 영화 5편은요. 격주로 여러분의 얘기를 실어드리는데요. 다섯 편 영화 한 편마다 원고지 한 매 넷이 두 매 정도로 적으셔가지고 저희 FM 영화 음악 앞으로 보내주시면 작은 선물 띄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소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 저희 정확한 주소입니다. 나주에서 어느 영화 팬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히 말하지만 영화에 대한 설레임, 미소, 또 실망, 비난, 이런 모든 감정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싶다고요. 정말 그렇죠? 이 영화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얘기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자, 다음 곡은 광주의 김제국 씨께 띄워드릴게요. 몇 번을 신청하셨는데 제국 씨께 제가 지금이나 신청곡을 띄워드리네요. 영화 Electric Dreams 중에서 듀얼입니다. 강서구 등촌동의 이성남 양 친구 연신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신청곡은 아니지만 이 전자음악과 첼로의 멋진 이중주가 마치 두 분 친구 사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 Electric Dreams 중에서 듀얼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중국 영화음악 CD는 서울서대문구 부가연 1동의 서종훈 씨께 띄워드립니다. 조카 승리 승하를 아주 사랑하시는 여자분이세요. 딸부잣집 칠공주 중에서 여섯 번째 딸이네요. 정은 씨 축하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서울 중랑구 면목팔동의 지연양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서 아주 기분 좋은 것 같은 서울 강동구 천우삼동의 이희란양께 띄워드립니다. 우피 골드버그와 타드 댄슨이 주연했던 영화죠. 드리서 스캔들도 만들었었는데요. 이 영화에 출연하면서 Made in America 중에서 리샤 피셔의 노래 Colors of Lov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Do I see someone who